백자 달 항아리 조선 18세기 보물 1437호 조선시대 대표적인 도자기 가운데 하나인 백자 달 항아리는 생긴 모양이 보름달처럼 크고 둥글다 하여 이름 붙여진 것이다. 달 항아리는 17세기 이후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18세기 전반에는 경기도 광주 금사리 관여에서 우유빛의 보름달 같은 질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다. 높이가 높은 편으로 커다란 대접 두 개를 잇대어 만들기 때문에 가운데에 이음 자국을 남기는데 이렇듯 정형화되지 않고 살짝 이지러진 모습이 오히려 보는 이에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.